50 languages. 52. 52. في المتجر.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أنا أذهب إلى المتجر. 우리 백화점에 갈까요? 우리 백화점에 갈까요? علي أن أتبضع. علي أن أتسوق. 저는 쇼핑을 해야 해요. 저는 쇼핑을 해야 해요. أود شراء الكثير. 저는 쇼핑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쇼핑을 많이 하고 싶어요. أين هي اللوازم المكتبية؟ 사무용품들은 어디 있어요? 사무용품들은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مغلفات وورق رسائل. 저는 편지 봉투와 문구 용품이 필요해요. 저는 편지 봉투와 문구 용품이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أقلام ناشفة وأقلام تعليم. 저는 볼펜과 매직이 필요해요. 저는 볼펜과 매직이 필요해요. أين هي أمتعة البيت؟ أين هي أمتعة الأثاث؟ 가구는 어디 있어요? 가구는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خزانة ألبسة وخزانة ذات أدراج. 저는 찬장과 서랍장이 필요해요. 저는 찬장과 서랍장이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مكتب وخزانة ذات رفوف. 저는 책상과 책장이 필요해요. 저는 책상과 책장이 필요해요. أين هي الألعاب؟ 장난감은 어디 있어요? 장난감은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دمية ودب من القماش. 저는 인형과 곰 인형이 필요해요. 저는 인형과 곰 인형이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كرة قدم وشطرنج. 저는 축구공과 체스보드가 필요해요. 저는 축구공과 체스보드가 필요해요. أين هي العدة؟ 연장은 어디 있어요? 연장은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شاكوش وكماشة. 저는 망치와 펜치가 필요해요. 저는 망치와 펜치가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مثقاب وإلى مفك براغي. 저는 드릴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저는 드릴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أين هي المجوهرات؟ 보석은 어디 있어요? 보석은 어디 있어요? أحتاج إلى سلسلة وإلى سوار. 저는 목걸이와 팔찌가 필요해요. 저는 목걸이와 팔찌가 필요해요. أحتاج إلى خاتم وإلى أقراط. 저는 반지와 귀걸이가 필요해요. 저는 반지와 귀걸이가 필요해요.